listen up. Girl, 자꾸 빙빙 둘러대지 마 girl. 증거가 있어 해결책 없는 얘긴 관도 주변 사람 목격담 불쾌한 낯선향 알잖아 난 MC 예민한 급 불안 척하면 눈 감아주는 것 개방적인 모습 오늘부로 끝 하라하라 개방적인 것 왜 다독 이려뜨는 거야 서로 서로 배려하자면 그건 둘째치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나보고 네 말을 믿으라고 다시 말해봐 너 친구라 했어 손은 왜 잡았니 This is one serious baby I'm so tired oh. 왜 들리게 통화는 못해 폰 좀 볼게 이유가 뭔데 비밀 같은 거 없기로 했잖아 딴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I told you girl 그 놈이랑 말 섞지 말라고 oh. 말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oh, oh. Say it again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왜 손톱을 물어뜯어 왜 눈을 못 마주쳐 왜 말수가 줄어들어 애 시작도 솔직해 진짜 했잖아 왜 자꾸 거짓말을 해 I wanna go back Back in the day 애 같지만 화나 내 상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몇 번씩 자다 갈게 나 혼자 쉬쉬하며 넘기지 여긴 했어 버디건 아냐 말했어 안 했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예뻐 치마 입었네 불편하다면 못보다 오늘씬네 This is one serious baby I'm so tired oh.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나 혼자만 오버하는 거야